앉아서 떠들다 같이 혼나던 우리 둘 벌써면서도 왜 그리도 즐거웠는지 알았어 그날 이후로 yeah. 우리는 yeah. 쌍둥이 별자리처럼 넌 나 나는 너였어 졸업하기 전 날 많이 울던 너 남자라고 꾹 참던 너 하고 싶었던 말 못하고 뜨거웠던 그 여름처럼 안녕 친구라는 미워진 이름 감추던 감정은 지금도 아픈 비밀의 기억일 뿐 우리 사이인 정리할 수 없는 사진 보면 가슴 마린 story I'm sorry 여름아 이젠 goodbye yeah yeah Ay, ay, yeah What do I say? We didn't have to play no games Should've took that chance, I should've asked for you to stay And it gets me down, the unsaid words that still remain 시작하지도 않고 끝나버린 이야기 죽자 마지막 날 널